말씀에 붙잡혀 남영균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저 오늘부터 로마서 9장을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9장 첫 번째 시간 1절부터 3절 말씀으로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찬송 오늘 아침 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 같이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9장을 오늘부터 시작하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예. 자, 9장 처음이 굉장히 좀 어려운, 굉장히 무겁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우리의 소원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도 어려서 많이 불렀고요. 올해는 특히 뭐 남북관계가 조금 완화되는 것 같으면서 뭐 북한에서 한국에 예술단이 와서 공연할 때도 우리의 소원 노래를 불렀고 또 우리 한국에 또 예술단이 북한에 평양에 가서 또 공연할 때도 우리의 소원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소원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오늘날에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렇게 사실은 북한 쪽에서 그렇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아예 제목을 더 길게 잡았는데 마찬가지겠죠. 하여튼 그 안석주님이 작사를 하고 그 아들 되시는 안병원님이 곡을 만든 이 노래의 원래의 제목은 그냥 우리의 소원이었다면은 조금 이제 의아해 하실 분들도 분명히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4월 27일 날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이 만난다고 하는데 정말 통일이 되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북녘 땅에도 한번 누구나 마음대로 가보고 한국 사람들이 정말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무너진 또 북녘의 교회들이 다시 세워지고 또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올려졌으면 정말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그 민족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 했습니다. 비록 3절 본문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9장을 로마서 9장을 지나서 10장으로 넘어가다 보면 10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1절 말씀을 미리 한번 소급해서 찾아보면은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하게 그 원하는 바를 밝혔습니다. 그 원하는 바가 뭐라고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또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다라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자기 민족에 대한 연민은 숨길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만 그렇게 했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늘 한국 사람들을 향한 어떤 복음의 열정을 숨길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다니는 동안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모든 세계가 이제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면서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아가는 그때에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자기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정말 가슴이 쓰렸을 것입니다. 그런 표현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잘 나타나 있는데요. 사도행전 13장 45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의 아파하는 마음을 우리가 잘 읽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어둠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을 향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8장 5절 이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저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고 하면서 고린도 지방에서 크게 화를 낸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의 마음속에서 유대민족을 미워하거나 또 저주하거나 또 등한시한 경우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민족을 생각하고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늘 가슴 앞에 따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리스도께서 내가 참말을 하는 것이다. 결코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정말 조금 온 어린아이 같은 그런 표현으로 자기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민족을 생각할 때 그것은 큰 근심의 대상이었습니다. 바울이 민족을 생각할 때 그것은 그치지 않는 마음의 큰 고통이었습니다. 우리는 민족을 얼마나 생각하면서 사십니까? 민족을 큰 근심의 대상으로 생각하며 기도하고 사랑하고 계시는지요? 민족을 마음의 고통의 대상으로 알고 그치지 않고 사랑하고 있는지요? 작게는 이 이민사회 속에서, 크게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조금 더 크게는 북한과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를 생각하면서 복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바울처럼 어린아이 같은 표현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즉,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라고 한 것처럼 정말 같은 마음으로 우리 민족에 대한 복음화의 열정을 늘 숨기지 말고 잘 표현하면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 마음에 확정되는 것을 두 가지 증거로서 나타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양심과 성령이 더불어서 증거한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양심과 성령이 증거하면 더 이상의 확실한 증거 세력은 없다고 보아도 사실은 무리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증거한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이라는 그런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했습니다. 이 얼마나 간절한 표현입니까? 민족을 형제라고, 민족을 고륙의 친척이라고 할 정도로 간절하고도 친밀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바울의 강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있습니다.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라는 표현에서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껴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울이 저주받아 지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은 그래서 유치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받아 하나님께서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것이요,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것을 예수께서 다시 회복시키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의 구원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처럼 자신이 제물이 될 수 있으면 제물이 되고 싶다는 소원을 피력한 그러한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처럼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버리는 것으로 만족했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 이후의 삶은 과연 하나님께 맡기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의 구원사역을 본받으려는 이 바울의 귀한 마음과 그 믿음, 그리고 철저하게 민족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이 바울의 마음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정말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특별히 먼데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우리 같은 민족을, 한국 사람들을 위한 이 복음의 열정을 늘 가져야 됩니다. 내가 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들 가운데 먼저 이제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 된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그 모든 역사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항상 이와 같은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또 마음속에 그치지 않은 그 고통이 과연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더욱더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작게는 내 자신이 조금 더 크게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고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쓰임받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같은 핏줄, 같은 언어, 같은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 민족들을 향한 뜨거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우리의 심령들 속에서 먼저 뜨겁게 불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